짧은 순간 피어나는 걸 댓글 하나 없이 완벽했던 시작을 넘어 무슨 파란빛이 파고들어 어지럽힌 걸 미스터리 미스터리 Meet you with something 새 문을 열고 또 열수록 점점 더 커지는 너만이 가득한 Four walls 또 다른 색깔의 New walls 깊이 빠져드는 New world 어둠 같은 나 난 잠시